시편 26장 오늘 25절 할 차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헌신과 광신에 대해서 이 은혜 체험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23절부터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3시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3절에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했고 또 이후로도 그는 많은 신비의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앙의 체험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 체험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성이라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앙에 있어서의 그 열정, 미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말씀을 그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장시간에 걸쳐서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뜨겁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여튼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죠.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예? 체험이 들어가고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달라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 얘기해요.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데 그 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신과 광신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왜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냐면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미쳤다는 것이에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미쳐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정신이 나갔더라 이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베스도는 아마 틀림없이 바울은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촉망받는 학문에 있어서도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많은 학문이 이 바울을 미치게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문이 사람을 미치게 하진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가끔 도는 사람들이 있지 그거는 여기서 이 얘기하는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이 베스도와 바울의 시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사전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미쳐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지 모든 인격적인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꽃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으로 이러한 갑갑한 선교의 판도를 이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이 도시 속에서 뭔가 이 선교의 판도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기독교를 피하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전도는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전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놀라운 부흥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기웃거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뭔가 이 안에는 다른 실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완전히 식어진 때에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밖에도 가지 않았지만 열심히 있는 때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폭발적인 부흥이 부어질 때에는 사람들이 물결에 떠밀듯이 떠밀려서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미친 것 같다는 것이에요. 베스도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럼 무엇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왜? 이전에도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었냐 하면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심지어는 이단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새롭게 알 때에 그때에 그는 이전에 알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이전에 그는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의문의 율법들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는 분명히 지적으로 혼돈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면 선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외국에 가면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학교 선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뭘 가르치겠어요? 똑같이 세상의 학문을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진하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안 갖고 신학을 하면서 이름을 떨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신앙을 가지면 편견에 젖어서 올바른 학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몰라도 모를 한참 모르는 거죠. 왜? 기독교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계시되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는 구원에 필요한 참된 지식은 인간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었어요. 신앙을 통해서 계시되었어요. 누가 성경을 썼습니까? 이 성경을 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체험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아직 사람들에 의해서 편지도 쓰여지지 아니하고 성경도 기록되지 않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의 깊이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와 같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앙은 전파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의 질이 너무나 영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진정한 삶의 새로운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모두 이해해 줄 수 있고 베스도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밖에는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교회 다니면서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신학교를 100개를 졸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울이 미친 의미에서 그렇게 미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만들어주죠? 더욱더 우리를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 들으면서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교 선생이에요. 직업이 뭐냐면 뭔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을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신학교 선생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에 체험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 아름다운 숲속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는 향기도 나지 않아요. 냄새 나지 않아요.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준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우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도 역시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며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 던졌을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중심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의 소망에 불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만이? 자기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동족과 심지어는 이전에는 심리적인 편견 때문에 그들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방의 개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연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형상들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에 불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이제 신문을 받아서 죽을 따가리 가까워오고 있는데도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그 불쌍한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내가 그 심판자리에서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많이 모여있는 지체 높은 사람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참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사실에 미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기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이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이제는 충성스러운 사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머리의 생각만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부서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은 단지 뭔가 불을 받은 체험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아는 것 없이 받은 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잠시는 광신자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미친 것은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혹은 부흥회 동안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살다가 미친 듯이 죽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을 지났고 미친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서 백성들에게 영혼의 각성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참된 하나님이 보낸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가편투표를 했던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이전에 모든 율법을 공부하고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그토록 오랜 생활을 공부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만 들어보았지 그 사랑에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셔서 단숨에 심판의 칼로 두동강을 내버려야 마땅한 자기와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은 저는 구약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히브리 성경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나오는 이 표현 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그 뉘앙스까지 다 읽을 순 없지만은 어느 유대인 학자가 그 주석한 가운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담아 네 이놈 너 어디 있느냐 만나면 한 주먹이다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있는 음성이라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냐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근심어린 표현이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와봐라 내가 나를 핍박했지 넌 한 주먹에 날아간다 그러면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어리석은 인간의 그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잘못된 편견과 빗나간 열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부르시는 것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데 그 대신 짓궂은 넘어가야 된다. 시시비비는 분명히 하자. 너 옛날에 나 핍박했는데 그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아, 분명히 말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주님이 한번 못 박고 지나가셨어야 되는데 못 박지 않으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는 사울로부터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랬기 때문에 핍박했는데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 그 자체가 이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은 이 질문은 대답 없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 체험 속에 그 체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체험일 경우에는 체험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요. 네? 심판의 두려움을 느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느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하였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 칼날이 번뜩거리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그렇게 독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다음에 5장에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는 나 선지자 아모스의 울며 부르는 노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5장에서 나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비의 체험이에요. 어느 날 신비의 체험을 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두려움에만 덜덜 떠는 거. 그런 거 정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풍부하게 느낀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바울을 미치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바울을 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사람이 한번 돌로 맞아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람을 눈앞에서 죽이는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죽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 못 빼는 바로 있잖아요. 큰 거. 그걸로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내리치는 걸 봤어요. 근데 내리치는데 똑바로 맞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딱 맞았는데 이 가죽이, 살가죽이 손바닥만한 게 그대로 확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심리적으로 돌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치게 되었다. 그리고 가운데 놓고 수백 명이 둘러서 치게 됐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 돌을 어디다 겨냥을 하고 던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율법에는 죽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디다 돌멩이를 던질 것 같아요? 살 많이 붙은 왼쪽 궁둥이를 맞힐 것 같아요? 아니면 기름진 배를 맞힐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이 돌멩이는 모두 머리를 향하게 돼 있어요.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의 나라를 펴봐요. 한 사람이 쏟아지는 돌멩이, 그것도 반질반질한 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채석장에서 깨트려온 돌과 같은 것을 집어던져서 터지면서 전신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감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뜬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바울은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잊어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든. 너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칭찬할 만한 일이 있든지 무슨 기릴 만한 일이 있든지 무슨 위로가 있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거든. 풍부한 눈물의 정서를 가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랑의 정서가 나타나잖아요. 사랑의 정서가 쭉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그 사랑이 막 나타나요. 제가 변화받던 때니까 아마 26대인가 그때 이제 공무원 시절이었는데 교육을 갔어요. 교육을 갔는데 그렇게 성경이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바울의 그 전도 행적인 사도 행전과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밀려오는 체험을 했어요. 새벽이면 풀밭에 나가서 노란 색연필로 줄을 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랑을 나에게도 주시도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깨닫게 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도 티가 나요, 안 나요? 아, 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 거울을 몇 번씩 들여다보고 몸빼 같은 거 입고 다니던 사람이 짧은 치마 입고 화장을 하고 색깔을 하고 그렇게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령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요새 애인 생겼는지 보면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경험될 때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예? 바울의 옛 성품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는데 편갈르고 싸우면서 나는 바울파다, 난 개바파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대판거리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저잘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옛날 같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를 들고 가랴? 만약에 옛 성품 같았으면 진짜 주먹 들고 가서 단번에 요절을 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너희들의 문제, 서로 잘났다 그러는 문제, 그게 뭐 때문인지 아냐? 이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사를 보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놀라운 성품들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십 세기 동안에 베레멜 말을 다 하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서 13장만큼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경험한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쫙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역사에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향해 보여준 그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이방인을 향한 계획, 그 놀라운 계획들을 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 앞에 자기가 일생을 걸고 살아야 할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결국은 바울이 은혜의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알던 지식의 오류들이 벗겨지고 진정한 참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함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못 봤지만 모든 신앙의 체험에 신비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체험이어야지만 안전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면 그 체험이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말해주는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더 잘 알게 되었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해주는 것이 없으면 바울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묻어둬요. 내가 삼층천을 봤다. 그럼 묻어두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하나 예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미쳤다라고 하는 말에서 볼 때 이것은 결국은 뭔가 바울을 보는 사람이 동의해 줄 수 없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움이 행동과 그리고 그의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아는 정확한 인식 혹은 이해 이것들은 이성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체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진정으로 깊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어린아이에게 아직 불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에게 불은 빨갛다. 뜨겁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만한 불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큰 불이 나게 된다. 또 그 다음에 이 불이 이렇게 되면은 붕대를 감게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아이는 불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하도 말을 안 듣는데 이놈이 가스불에서 올라오는 쬐끄만 불에다가 손을 대봤어요. 근데 진짜 손을 띄었어. 그리고 뜨거워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아빠가 그림으로 보여주던 요만한 불이 큰 집을 태우는 그림. 예? 그 다음에 그 불 때문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림. 그 불이 점점 커지니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그림.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설명의 필요가 없이 한꺼번에 확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갑니까? 왜 그래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예.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듯 그 체험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함께 만나니까 그러니까 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그리고 성냥을 확 켜가지고 한번 손에다가 확 대서 뜨거운 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커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한번 얘기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상적인 신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험의 요소를 빼버리고 나면은 합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머리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를 파악할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특성이 모두 무시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뭐냐면 신앙에서 그렇게 불이 무엇인가 하는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빠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매일매일 체험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다 체험되지 못해도 일단은 하여튼 열심히 배워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웬이 말했듯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간절히 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영혼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불의 비유 잘 기억하세요? 근데 하여튼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고 거기에 경험을 더해지게 되니까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 체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령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성령이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울이 여기서 미쳤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해된 것으로 볼 때 거기에는 어떤 뜨거움이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뜨거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즉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신앙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획일적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뜨겁지 않고 화끈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뜨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모습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왜? 은혜 신앙과 은혜 체험 첫 번째 시리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 속에 담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체험을 말씀 속에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그 표현의 방식은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말하자면은 내면의 세계에 타오르는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난 몇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면은 얼굴부터 시뻘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서 딱 보면 벌써 아이고 저 양반 또 화났구나. 이게 뻔해요. 그리고 숨소리가 벌써 그럼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정말 화가 나면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말이 없이 쫙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화가 나면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표현이 다 틀린 거예요. 예? 그거는 획일화되지 않아요.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 속에 표현하는 것은 다양하지만은 사람이 육신의 시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영안이 있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확 해부해놓고 본다면 속에서 모두 우라가 치밀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그건 뭐 주여 삼창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개인의 신앙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좋으면은 그냥 강동강동 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으면.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으면. 사람 좋아하는 것도 감정 표현이 다 달라요. 예? 고양이는 신날 때 꼬리를 감추고 개는 신날 때 꼬리를 흔들어요. 고양이는 화날 때 꼬리를 흔들고 개는 신날 때 꼬리를 흔들어요. 화날 때 꼬리를 감춰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감정에 표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을 뒤집어 봤을 때 타오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이신 것 가운데 하나, 그 사람들이 그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너무 여러 가지더라는 거죠. 말씀 이렇게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눈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절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절도도 안 하고 환상도 못 보고 무슨 방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한없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겉모습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체험에 있어서 절대화 삼고 객관화시키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에 담기는 거예요. 인격에 담기는 거예요. 평소에 허풍 많이 떨고 그리고 수다가 많은 사람은 말씀이 임하면 사마리아 여인같이 되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겠는데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증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바울은 원래 이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뜨거운 불은 붙는데 그것을 냉정하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베드로는 또 틀려요. 그죠? 사람을 뭔가 이렇게 충동하는 힘이 베드로에게 느껴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서와 그 다음에 로마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 이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하나 두 번째 대지에서 하나 마지막 그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체험 속에서 진리를 알게 한 사람들 속에는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뜨거움이라 그럴 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박수를 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양반들이 살고 있는 충청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뭐 교인이 참 대단합니다. 15명이라 그러는데 15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좀 뿔찌거든요. 근데 목사님 책 읽고 제가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십시오. 근데 사실은 좀 마음이 안 느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뭐 10명이라나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못 간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200명, 300명, 400명 모인다면 아 내가 바빠서 못 갑니다. 그래도 저쪽에서 상처를 안 받지만은 아 말을 15명인가 뭐 10명인가라고 말을 해놨는데 안 가면 야 뭐 불꽃같이 타올라야 된다 그러더니 제 얘기 몇 명 안 모이니까 또 안 온다 그러더라. 그 생각이 인간적으로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간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신경 딱 써줬어요.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군산에 있는 서점회를 갔는데 설교자는 불꽃처럼이라는 책을 보면서 불꽃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하나 샀대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근데 이거를 읽어가면서 사모님도 얘기가 완전히 저 양반이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여기서 불이 치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일날 자기네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를 찾아갔대요. 목사님, 이 교회는 부흥이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뭐 요만큼 모이는데 뭐 부흥 강사를 뭐 모실 수가 있나?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나 좀 부흥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참 생각했거든.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부흥회를 했다고. 그게 뭐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체험, 진리를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거를 토해놓지 않고 못 베기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전해야지 불이 역사한다고. 하여튼 그게 정상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요 옆에 있는 시험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부흥이 안 해요. 그럼 부러우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 뭐 신학교 선생이라 그러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가가지고 나 부흥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쏟아놓으니까 시원하더라.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고 가슴이 붉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냉담해. 주님이 그래서 뭐라 내 소원은 이 땅에 불 붙는 거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예? 말씀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가라오케가 피리를 불면 춤춘다고요. 예? 애통을 하여도 가슴 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삼류 영화 보면서는 흘릴 눈물이 많아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 정말 너무나 너무나 냉담한 시대에 살아가고 비교적 세계에서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성령의 불을 뭐 배우러 배운다고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의 불의 종주국이라고 뭐 생각을 뭐 한대나 요즘에 마지막 유럽에서 성령이 떠나시고 미국에서는 보따리를 싸시고 한국에서 풀어놓으셨는데 요새는 이제 서서히 보따리를 다시 한 집 두 집 싸고 계시다네. 그래도 마지막 장날이 한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일본 동경대학 나온 그 스미즈 요시오라는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한국 교회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한국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기이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설 수 있는지. 자기네는 전철 타고 40분을 가야지 교회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데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냐. 그것도 새벽 4시 반에. 일본에서는 진짜 연구 대상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와서 보고 나가지고 감상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대요. 이게 뭔가가 그렇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식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난 설교자의 편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거나 또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또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모든 걸 포함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뜨거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와 순교의 순간이 가까울 때도 그리스도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졌어요.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도대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눈물 흘린 지 몇 년 됐어요? 네?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며 쏟아 놓으며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기도할 때 구속한 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체험을 가지면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서 있는 은혜의 경험을 한 게 언제냐는 것이죠. 예? 누가 이 경험을 막았어요? 교회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마치 여호와 심포대의 비유처럼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은혜의 체험들이 사라져가니까 은혜로운 신앙의 아름다운 정서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서는 의지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걸 행동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서와 의지, 아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한 인격 안에 공존하는 것이에요. 느끼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따라올 리가 없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도 게으르지만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의 세계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그러한 경험들이 식어져 가고 나니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참다운 은혜의 정서들이 식어가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거예요. 너무나 시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한 시간이 넘도록 설교를 듣지만 그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 굴리면서 설교를 듣고 그나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왜 와요? 집에 빨리 가려고 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대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라고 하니까 그 기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어떤 그 뜨거운 것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너무나 자주 불로 비교되고 있는 것이에요. 불로.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서의 성경이 우리에게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 한번. 오바댜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오바댜서 1장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서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28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불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서의 족속은 불택자의 대명사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초계가 불타는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시골에서 볏짚을 곡식을 다 턴 다음에 바짝 말리죠. 그거를 되게 싸놓죠. 거기에 한번 불 댕겨봤어요? 불 댕겨본 사람 없겠죠. 한번 불 댕겨봤어요? 저는 그 타는 장면 봤어요. 조그만 애가 탁 불을 댕겼는데 이거는 뭐 소방차 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끌 수 있어요? 끌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체를 화장할 때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기로 태우잖아요. 근데 옛날에 전기 나오기 전에 뭘로 했냐면 장작으로 때우거든요. 장작 같은 걸로. 근데 여러분 장작으로 타다가 이상하게 하여튼 뭐가 안 맞았는지 계속 시체에서 물이 나오고 사람이 안 타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를 두세 트럭 갖다가 계속 불을 지르면 장작으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장작으로 안 타던 그 화장이 그 이 집으로 된다고. 그렇게 끌 수 없을 정도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의 세계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더 놀랍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불과 같이 임하잖아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봅시다. 1장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냐? 불꽃이라 얘기해요. 그 불꽃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심정을 가진 도덕적인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두 가지 정리하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인식, 그리고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기도의 제목이 난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보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나 알려줄게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듣고 이해하고 지금 깨닫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더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뒤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광신과 헌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우선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뭘 본 거냐 하면은 광신적인 체험을 본 사람들이에요. 광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놀라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이단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단이 다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똑같이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명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박대선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건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체험이,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 속에 그 체험이 그러니까 뭔가가 체험되지 않는 집단이 이단적인 교리를 지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갖다 놓고 말로 고 삼는다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가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말수단이 뛰어나도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체험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도소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잡지가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잡지들이 이렇게 보는데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 무슨 어전불이래나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병을 완전히 고쳐주셨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산대. 근데 아무리 책을 봐도 이게 기독교 계통 책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불교계의 어느 종파에서 나온 잡지예요. 자기네들은 그 속에서도 병나음을 체험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도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그 부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혀 날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 단어만 다 바꾸면은 완전히 기독교예요. 그런 체험들이 그들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안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이 양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공통점은 체험이에요. 뜨거운 헌신이 생겨나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 광신자가 되는 것도 체험을 통해서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20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중요한 첫 번째 차이점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신 속에는 죄에 대한 심오한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토론토에서 토론토 브래싱이 일어나서 여러분 소식 들었죠? 막 사람이 까무러치고 뭐 웃고 그런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굳어져가고 있어요. 악령의 역사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죄에 대한 심오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에요. 광신과 올바른 은혜 체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뭔가를 깊이 체험하는데 그 체험이 우리를 회개로 데려가냐 그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제목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계속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22절에 보니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성경과 검증하여 일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미쳤다고 말했지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미친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체험에 있어서 광신과 달리 올바른 은혜 체험은 의식의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진실한 증언이 참된 은혜 체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즉 바울을 미치게 만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때문에 미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체험이 함께 역사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결국 뜨거움이 없는 신앙이 인식하는 것은 진리의 인식에 있어서 깊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시대는 두 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 하나님,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체험을 통해서 신령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신령한 정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풍부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탁한 진리에 대한 이해들과 그리고 이해해도 경험이 따라오지 않는 내적인 체험의 부족 때문에 뜨거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난한 신앙들을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죽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냉담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 우리께서 우리 안에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붙들고 신앙을 따라서 승리하고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부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